내게 물어 오늘 하루 어땠어 눈이 커져 이런 네가 처음이었어 믿지 않았어 너란 여자의 직감 들켜버렸어 얼굴에 새겨진 그림자 지울 수 없어 미소로 감추고 시간이 갈수록 난 더욱 아프고 남자답게 애써 괜찮은 척 결국 솔직하지 못하게 돼가는 게 함정 기대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걸 단어 나는 확실히 배웠지 홀로 서는 법 가끔 나도 어깨 빌려달라고 말하고 싶어 결승점이 없는 마라톤 이젠 끝내고 싶다 생각을 할 때 조용히 안아주면 내 맘을 달래주게 부탁할래 무리가 아니라면 오늘 밤은 내가 좀비 될게 어깨를 빌려줘 내가 지칠 때 The life of a kid Los Angeles is soul trying to make it big Without a clue in the world Fame and money on my mind Knew nothing about the hardships and struggle to grind Rewind to 011 Flight overseas New chapter in my life Time to chase my dreams Culture shock hit me hard Giving up was taboo But the people, the language, lifestyle Too much to go through Blurred lines couldn't make up my mind Thoughts like damn this just ain't right Overworked, underslept, depressed and possessed I was against the odds A vicious game of Russian roulette Now I'm standing on a stage Gazing onto the crowd They're all chanting my name And it seems so loud I wanna take a bow and thank you all for coming out For giving me a shoulder That's what love's about yeah. 필요할 땐 너 필요하다고 내 가슴 갚아도 눈물을 참아봐도 버티기 힘들 땐 너 필요하다고 너의